조선민주주의 민구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오바마가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걸고 드는 망발을 연이어 늘어놓은 것과 관련하여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오바마는 일본에서 진행된 7개국 순회자 회의를 계기로 수차에 걸쳐 우리 공화국을 비난하고 헐뜯는 발언들을 늘어놓았다. 오바마는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뿐 아니라 핵무기를 전파하는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느니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의 최대의 장이라느니 우리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은 지역과 미국,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느니 하고 악담하였다. 오바마의 망발들은 인류에게 핵참화를 둘씌운 핵범죄 국가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가리우며 기만적인 비핵 세계 간판을 내들고 세계를 우롱하면서 핵에 기초한 세계 재패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온 데 대한 국제사회의 빗발치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남을 걸고 드는 고약한 심보의 발로이다. 오바마가 다른 것도 아닌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한 곳에 가서 비핵화를 운운한 것은 철면피의 극치이다. 오바마가 집권 초기부터 들고 나온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이라는 것은 저들의 핵전쟁 수단들은 더욱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속심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미국의 교활한 양면술책은 오늘날에 와서 국제사회의 웅당한 대격을 받고 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미국이 세계 비핵화 실현에 그처럼 관심이 있다면 저들부터 솔선 핵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핵위협 공갈을 고도치우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우리의 핵포기에 대해 꿈꾸는 것은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천명한 대로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자위적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또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흑백을 전도하는 모략선전에 매어 달려도 자주와 정의의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